사며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. 사는 게 바빠서 걱정이 많아서 곁에 있는 당신을 잊고 살았어요. 당신은 여자였지요. 소녀 같은 여자였어요. 바라보며 얘기해본 게 언제였는지. 당신의 손 한번 잡아준 게 몇 해 전인지. 어깨를 감싸며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. 세월이 흘러서 서로가 익숙해서 싫다고 부딪혀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. 당신은 여자였지요. 소녀 같은 여자였어요. 눈물 짓던 소중한 내 사랑이었어요. 나만을 바라보며 혼자서 눈물 짓던